네, 오늘은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을 믿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3장 1절 또 12장 2절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또 구세주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런 분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것을 믿는 것도 생각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요즘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귀족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크게 힘들지 않은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큰 교회를 가서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잠시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고 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귀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찾아다녀요. 거기에 십자가가 존재하는가?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행동하지 않는 믿음, 이게 현대 문화의 그리스도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못 박은 것, 이게 십자가 지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부터 또 부활하기 전까지의 모든 일련의 전 과정을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은삼십에 팔림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쭉 제시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러한 이 일련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처럼 이만큼.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천사 같을 것 같지만 욕심꾸러기고 이기심이 있고 심술투성이고 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자기 좀 정신을 차려서 사물을 분별할 때 누가 자기보다 잘하면 막 시기해. 질투합니다. 또 엄마 젖을 남에게 주면 막 주먹질하는 거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의 이 내적인 이 마음 속에 이미 태어날 때 그런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물이 살아갈 영역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라. 새는 공중을 날아가라. 짐승은 숲속에서 풀을 먹고 살아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떠나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안 있고 밖으로 나와서 나는 여기서 못 살겠소.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죽었다 표현하는 거죠.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표현해요. 사망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었다. 죽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타락한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 하는 것이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또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죽이셨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어느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는다. 뭐 이러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싫었는지 동네 한복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보고 칼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을 증거하여 보이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분 동안에 하나님 없는 것을 내가 증거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날 이 칼로 죽여보시오. 자, 5분 동안에 나를 못 죽이면 당신 없는 거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 웃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5분이 지났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안 죽었어요. 봐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 거기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칼을 확 뺐더니 당신 아들 있어? 있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쁜데요.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칼로 찔러보시오. 안 찌르면 당신 없는 거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어? 아니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귀한 아들을 왜 칼로 찔러요?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계시다가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이거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감사 감격해야 되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과의 화목. 범죄하는 인간은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제는 원수처럼 된 거예요. 원수처럼. 그래서 죄의 담이 있어서 거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단절이 됐어요. 그걸 불화라고 그래요. 불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시는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어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지성소, 거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 열어놓으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안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도자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떨떠름하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헐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화목되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 그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화목이 십자가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진 고통과 또 수치를 당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직접적으로 수백 번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언제쯤 태어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떻게 팔릴 것이고 이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이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말씀하신 바, 계속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주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26절에 보면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썼느냐? 어떻게 우리의 유대인 왕이냐? 거기다 자칭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노, 나의 쓸 것을 썼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면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두 사람이 그 죄패를 아마 읽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가로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 사람이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강도 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합니까? 강도랑 똑같이 취급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어줬어요. 근데 이 바라바와 여기 있는 강도 둘도 같이 밀란을 한, 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바라바가 있어야 되겠죠. 이 셋 다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 대신에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가장 극악무도한 그 두목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누구 자리? 내 자리라고 합니다. 내 자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있을 그 죄인의 두목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강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었다. 나와 같이 되었다. 내가 죄인 된 것처럼 그런 것이죠. 28절에 지금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후대 사본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 일러스되 저가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죄자 중 하나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경을 성취하심,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쭉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지금 열고 계시다. 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생전에 혹은 우리의 사후에라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 당시에 이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 관습이 있어요. 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 또 새벽까지 채찍에 그냥 계속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밤새 정말 힘들게 있어서 지금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군병이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메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데 그게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고 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리비아의 사람인데 리비아에 가면 지금도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민군 집사님이 리비아에서 오랜 동안 일을 했는데 거기에 구레네라고 하는 곳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레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구레네가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에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도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죠. 거기서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명절, 유월절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을 새로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 왔는데 예상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진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은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족이 다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고 또 덧붙여서 이 로마서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또 루포의 그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정말 신실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귀한 죄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 신앙적인 어머니, 나를 잘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한 사람의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자손손 멋진 가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져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도 큰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없습니다. 결국 그 옆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제자들은 어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생활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예배생활하고 마지못해서 헌신생활하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 억지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지로 하는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지냐고. 내가 왜. 그러나 이 군병이 야 끌고 다가다가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진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줄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그럴지라도요. 억지로라도 한번 주님의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걸 헌신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 커다란 종탑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던 사람이 아니 뭐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저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어요. 그날 청소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먼지 묻은 것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 그렇군요.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옛날부터 십자가 형틀은 죄인들이 못 박히는 그런 우리의 관심을 갖지 않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봉사와 헌신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달게 지고 혹은 억지로라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심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영적인 복과 또 이생의 복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